언제나 아침이 올까. 서러워 못해 다신 볼 수 없다 해도 어찌 너를 잊을까.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. 내가 산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힘구나.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. 언제나 아침이 올까.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.